이효재! 자가 우리 집으로 와. 오늘 아무도 없거든. 이효재는 뭐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? 괜히 혼자 마부같이 그럼 있잖아. 그런 걱정에 어떡해. 친구도 없어? 다들 늦을 거래. 집에 우리 둘밖에 없다는 거지. 왜 그래? 야 이효재! 네가 초등이야?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뭐가 두려운 거니? 내 앞으로 다가왔어.